90년대 다 지나간다. 쾅쾅 다 붙여라. 흥년아 흥년아 할 새 없다. 내 상관이야. 방해꾼도 나서라. 백두산 호랑이 따오. 이 다리 세워놓고 궁수살이 졸라지. 친다 옷을 입고 다 붙여서 기